불법을 수호하는 신 투르판 무르툭 지역 출토 6에서 7세기 투르판의 무르툭에서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 흙으로 만든 상이다. 이 상은 현재 상반신만 남아있는데 뒷면에 나무로 만든 심이 있어 원래는 건축물의 벽면에 부착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. 둥근 얼굴에 활 모양의 눈썹, 살구시처럼 갸름한 눈, 눈썹으로부터 곧바로 이어지는 콧날 등을 매우 섬세하게 묘사했는데 눈, 코, 입을 얼굴 중앙에 모은 모습에서 중앙아시아 조각의 특징을 볼 수 있다. 원래는 투르판 출토의 여타 불두와 마찬가지로 전면에 채색이 되어 있었으나 채색이 많이 사라졌다. 얼굴과 가슴에 흰 바탕색이 옅게 남아있고 얼굴 좌우로 흘러내린 머릿결 안쪽의 흑색이 그리고 가슴에 소용돌이 문양에 녹색의 채색 흔적이 약간 남아있다. 가슴에 있는 녹색의 소용돌이 문양은 갑옷을 표현한 것으로 여겨진다.